없어. 없어졌다고 그렇게 보여? 지금 네 행동 뭐 어쩌잔 거야? 말을 해. 이 사랑에 나는 없다고 이미 다 지워버렸다고. 조금 더 멀리 너와 나. Love is over. Love is over, over, over, yeah. Love is over, over, over, over. 사랑은 끝났어, yeah. Love is over. Love is over, over, over, yeah. Love is over, over, over. Say goodbye, bye, bye. 두려워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어. 나 널 비우다 널 채운다 정신이 반쯤 나가버린 건지 쉽지 않아 사랑이란 건. 말을 해. 이제 내가 싫어졌다고 아무 감정 없어졌다고 그렇게 보여? 지금 네 행동 뭐 어쩌잔 거야? 말을 해. 이 사랑에 나는 없다고 이미 다 지워버렸다고. 이상의 사랑은 하지 않을래.